지 춤을 추면 신났지 손 궁금을 울리면서 사랑 노래 불렀었지 공불리며 좋아했지 노래하면 즐거웠지 행군칠의 빨간 고로 사랑 얘기 들려줬지 영원히 사랑하자 맹세했었지 죽어도 변치 말자 후회도 소용없는 어린 경계의 성을 운 사람 줄을 타며 행복했지 춤을 추면 실이 났지 사랑 노래 불렀었지 나나나